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리고요. 그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첫 수는 손 든 거예요? 냉장고가 있어요? 첫 수는 냉장고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콩나물하고 간장? 만화가게에 올망졸망 모여앉아 TV 보던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철수처럼 없어도 있는 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TV가 없고 냉장고가 없을까? 생각할수록 서글픔이 몰려왔지만 돈 많은 반장네가 부러워서 엉거주춤 손을 들던 기억. 요즘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의원님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어린 시절에 없으면서도 있는 척했을 때처럼 괜히 서글퍼지는 거 무엇 때문일까요?

영화 아리조나 6의 사건은 이 형제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따뜻한 영화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55번째 작품입니다. 인정받는 강도 하이, 니콜라스 케이지는 경찰서에 하도 많이 들락거리는 바람에 여경찰 에드, 홀리헌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체적인 결함으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이의 전과 기록 때문에 입양도 안 되고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경찰직도 포기한 에드. 마음 착한 하이는 그녀와 함께 색다른 범죄를 모의합니다. 다섯 쌍둥이가 있는 집을 침입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유괴하자는 것이죠. 일단 아기를 훔치는 데는 성공합니다. 아리조나라는 이름의 아기죠. 하지만 그때부터 하이는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얻기 위해서 권총을 들고 상점을 털어야 하는 아빠에 비해 경찰과 종업원, 또 개들한테까지 쫓기고 차에 치여가면서까지도 기어이 기저귀를 손에 쥐고 마는 이 배꼽 빠지는 추격신은 그야말로 명장면이죠. 코엔 형제의 재능을 충분히 보여주는 아리조나 6의 사건, 대우에서 출시됐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최근에 데미지를 선보인 루이 말 감독의 아틀란틱 시리, 원제는 아틀란틱 시리 USA입니다. 찬란한 문명의 상징이었지만 해상 지진으로 가라앉아버린 미지의 섬 아틀란티스.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아틀란틱 시티는 갱과 도박 그리고 마약으로 얼룩진 도시입니다. 한때는 마피아의 세계에 몸담고 있었지만 지금은 늙어버린 버트 랭커스터, 또 카지노 딜러가 되기를 꿈꾸는 수잔 세런든, 그리고 젊은 시절은 화려했지만 지금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과부 케이트 리드. 이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몰락해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한 가닥 꿈을 붙잡으려는 이 등장인물들은 결국은 세기말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사실적이고도 충격적인 영상의 대가인 로이말 감독답게 영화는 아주 치밀하면서도 또 재미도 충분히 곁들여져 있습니다. 85년에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지나쳐버린 괜찮은 56번째 비디오 아틀란틱 시티는 동양 비디오에서 출시됐네요. 이 아틀란틱 시티의 음악은 그 유명한 미셀 르그랑이 맡았는데요. 또 렘스키 콜사코프의 인도의 노래가 재즈로 편곡돼서 연주됩니다. Song of India,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아틀란틱 시티의 재즈로 편곡되어서 삽입된 림스키 콜사코프의 인도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영화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영화입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 로즈메리스 베이비,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57번째로 소개해드릴게요. 로즈마리는 배우인 남편 게이와 뉴욕의 한 아파트로 이사옵니다. 옛날부터 불길한 소문이 끊이질 않는 그런 아파트였지만 젊은 두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 옆집에는 딸이 자살한 뒤에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노부부 로만과 미니가 삽니다. 어느 날 남편 게이는 아기를 갖자고 로즈마리에게 제의하죠. 그날 밤에 로즈마리는 악마에게 시달리는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임신. 이때부터 기괴하고 끔찍한 일들이 로즈마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만 계속 허약해지는 그녀의 몸. 자신을 찾아온 남편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 결국 로즈마리는 어렵게 아기를 낳았지만 주위에서는 사산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옆방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는 동공이 없는 끔찍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악마의 씨로 단정한 로즈마리는 칼을 빼듭니다. 로만 폴란스키는 이 기괴한 공포 영화를 완성한 지 1년 후에 실제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샤론 데이트가 히피 찰스 맨션 일당에게 토막 살해당한 것이죠. 아, 너무 끔찍하죠?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악마의 씨, CIC에서 출시됐네요. 악마의 씨 중에서 듣습니다. 자장가, 휴고 몬테니그로 악단의 연주와 합창입니다. 영화 악마의 씨 중에서 자장가였습니다. 현재 최고 연기자로 인정받는 배우들에게도 당연히 무명 시절은 있었고 또 그 무명의 늪을 헤어나게 해준 한 편의 영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시카 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화 여배우 프랜시스가 바로 무명의 제시카 링을 하루아침에 1급 연기자로 바꿔놓은 그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헐리우드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여배우 프랜시스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미모에다 이지적인 프랜시스. 하지만 진보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보수적인 사교계에서 문제아로 취급받습니다. 게다가 해리라는 좌익 정치가와 가까워져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죠. 프랜시스는 워싱턴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뒤에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마침내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첫 남편과는 헤어지고 유명한 극작가 오테로의 연인이 되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전설적인 여배우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제시카 랭의 연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시카 랭은 이 영화로 1983년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지나쳐버린 괜찮은 58번째 비디오 여배우 프랜시스는 새신 영상에서 출시됐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59번째 비디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알버트 브룩스가 감독하고 감독 자신과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은 영혼의 사랑, Defending Your Life인데요. 이 영화는 사후세계, 그러니까 저승이 무대입니다. 생일을 맞은 주인공 다니엘이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차를 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버스를 들이받아서 즉사해버립니다. 어리둥절한 다니엘 앞에 저승세계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제 갓 저승에 온 사람들은 이 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아야만 계속해서 저승에 남고 또 더 좋은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죠. 매사에 이치와 논리를 앞세우는 저승 검사와 저승 변호사에게 지친 다니엘. 어느 날 역시 죽어서 저승에 온 미모의 여인 줄리아를 만납니다. 다니엘은 다시 윤회의 바퀴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이 줄리아와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영혼의 사랑은 헐리우드의 재간꾼으로 소문난 알버트 브룩스가 각본, 감독, 주연까지 맡은 영화인데요. 그는 이 영화에서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를 사후 세계의 재판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SKC에서 출시됐고요. 저희가 이번 주 아시죠? 그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 시간에요. 방송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듣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Defending Your Life, 영혼의 사랑을 보면요. 첫 부분에서 주인공 다니엘이 차를 몰 때 그 차 카 라디오에서 막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 노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뭔가 일어나고 있다, Something's Coming인데요. 이 노래를 다니엘은 아주 신나게 따라 부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뭔가가 일어나 버립니다. 대형 버스에 들이받은 것이죠. 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Something's Coming 들어보죠. 영화 영혼의 사랑 중에서 Something's Coming,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였습니다. 대전 삼성 일동의 이후정 씨, 엽서 보내신 거 보니까요. 저랑 동갑이신데요. 10년 전에 바로 제가 그 시간에 본 영화를 똑같이 안방에서 보셨네요. TV 교육 방송에서 방송됐던 욕망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이 영화는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블로우업, 욕망입니다. 그때 10여 년 전에 TV에서 방영됐을 때요. 하도 여러분들을 가위질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었죠. 제목 블로우업은 확대를 뜻하는 사진 용어고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작가 토마스는 어느 날 공원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남녀의 모습을 몰래 찍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인화하다가 그는 사진 한 귀퉁이에 피살당한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다시 가보지만 시체는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필름과 사진도 도난당하죠.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보고 사진을 기록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진은 사실의 기록, 이런 믿음을 갖고 하층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내려던 한 리얼리스트. 그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절망을 느끼죠. 그 후에 영화는 초현실주의적인 에피소드들, 이런 것으로 쭉 메꿔지는데요. 차를 몰고 가던 토마스가 반전 반핵 시위대를 만나지만 그들의 핏기세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저 꺼져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골동품점에서는 원래 사려고 했던 것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를 사지요. 그리고 공원을 걷다가 라켓과 공 없이 테니스를 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현실을 물리적으로만 파악하고 그것을 기계를 통해 기록해보겠다던 리얼리스트 토마스. 그는 서서히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한때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에 가담했던 감독 자신의 반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항상 현대인들의 고독, 이것을 즐겨 다루었던 안토니오니 감독, 그의 대표작 욕망은 대우 비디오에서 출시되어 있네요. 허비 앤콕이 음악을 맡은 블로우업, 욕망 중에서 듣습니다. 제인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욕망 중에서 제인의 테마, 올스난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로렌스 카스단 감독과 윌리엄 허트, 캐더린 터너가 보디 히트 이후에 또다시 컴비를 이룬 우연한 방문객, 엑시던탈 투어리스트,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1번째 작품입니다. 원래 소설가 지망생이었던 맥켄, 윌리엄 허트는 아들이 죽은 뒤에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늪같은 삶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그를 떠나죠. 그런 맥켄 앞에 뮤리엘, 지나 데이비스가 분한 뮤리엘이라는 아주 젊고 독특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고지식한 맥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우연한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여행 안내서를 집필하던 그는 이제 그 스스로 사랑과 불륜의 여행자가 된 거죠. 앤 타일러의 소설을 영화화한 우연한 방문객은 진짜로 성숙된 어른들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슴 아픈 인생의 경험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세한 심리물사를 통해서 수면에 잠긴 일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원작처럼 이 영화 역시 우리에게 사색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데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SKC에서 출시됐네요.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우연한 방문객 중에서 듣습니다. 엔드 타이틀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우연한 방문객의 엔드 타이틀, A Second Chance였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2번째 영화는 위기의 암호명, Jumping Jack Flash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과격한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하는 코미디 미스터리물입니다. 국제은행에서 컴퓨터 요원으로 일하는 테리, 우피 골드버그는 어느 날 자신의 컴퓨터에서 Jumping Jack Flash라는 암호를 발견합니다. Jumping Jack Flash라는 암호명을 지닌 한 영국 스파이가 통신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는 짖고 있지만 우산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구조를 요청하는 암호문이었죠. 테리는 제게의 지시에 따라서 이 암호문을 영국 대사관에 전달하지만 반응이 의외입니다. 오히려 테리를 해치려고 들죠. 평소 용감했던 테리는 그때부터 혼자서 잭을 구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덜렁거리는 성격이지만 매사 적극적이고 인정 많은 테리가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잭을 구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에게 사랑을 느끼는 과정이 무척이나 재미있게 묘사된 영화입니다. 수시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걸 재치와 웃음으로 넘기는 테리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영화 위기의 암호명은 대우에서 출시됐습니다. Jumping Jack Flash 이 영화 중에서 롤링스톤스가 부르는 같은 제목의 노래 듣죠. Jumping Jack Flash 영화 위기의 암호명 중에서 Jumping Jack Flash, Rolling Stones였습니다. 오늘 비디오 소개 55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62번째 비디오까지 소개해드렸죠.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아리조나 유괴 사건, 원제는 Raising Arizona고요. 조엘 에단 코엔 감독의 니콜라스 케이지의 홀리 헌터가 주연을 하고 존 굿맨이 악당으로 등장을 하죠. 데뷔비디오에서 출시됐고요. 그 다음 작품은 아틀란틱 시티, 원제는 아틀란틱 시티 USA이고요. 루이말 감독의 버트랜 커스타, 수잔 세런든이 주연한 동양 비디오에서 출시된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인 악마의 씨는 원제가 로즈메리스 베이비고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미아 페로우가 주연했습니다. CIC에서 출시됐고요. 58번째 작품은 여배우 프랜시스. 원제는 프랜시스고요. 그라임 클리포드 감독의 제스카 랭, 샘 셰퍼드가 주연한 최신 영상 출시 비디오입니다. 영혼의 사랑은 원제가 Defending Your Life고요. 알버트 브룩스가 감독하고 주연하고 또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SKC 출시 작품입니다. 그리고 욕망, 이태리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블로우업이 원제인 이 영화는요. 데이비드 해밍스,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주연을 했고요. 대우에서 출시됐네요. 우연한 방문객, Accidental Tourist는 로렌스 캐스단 감독의 윌리엄 허트, 캐더린 터너, 지나 데이비스가 주연을 한 SKC 출시 비디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작품은 위기의 암호명인데요. 원제는 점핑 잭 플래시고요. 여감독 페니 마샬이 연출을 하고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했습니다. 대우 비디오에서 출시됐고요. 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작품들이 모두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는 것이 꿈이라는 서울 종로구가 한상미 학생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대구 두루일동 최영희 씨가 신청하신 영화 노얼스 중에서 노얼스, Riders on the Storm입니다. 인천 송림일동 박지훈 양도 들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Riders on the storm, riders on the storm, into this house we're born, into this world we're thrown, like a dog without a bone, and packed her out alone. Riders on the storm, there's a killer on the road. His brain is squirming like a toad. Take a long holiday. Let your children play. If you give this man a ride, sweet family will die. Killer on the road. Yeah. Take him by the hand.